마냥 담배만 피워 물고 슬픈 그림만 그리네. 아하, 내 마음도 그림같이 새파란 하늘 높이 두둥실 떠서 서름을 가득 실은 구름이 되어 한줄기 소낙비로 울어버릴까. 내가 좋아하는 화가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아무 표정도 하지 않고 그림만 그리네. 아하, 내 마음도 그림같이 새파란 하늘 높이 두둥실 떠서 서름을 가득 실은 구름이 되어 한 줄기 소낙비로 울어버릴까. 내가 좋아하는 화가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아무 표정도 하지 않고 슬픈 그림만